5월 21일 토요일. 죄를 끊지 않으면 주님에게서 끊어집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니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가 내게 물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입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은 온 땅에 두루 돌아다닐 저주다. 그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쓰여 있고 다른 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쓰여 있는 그대로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저주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곳이 도둑의 집이나 내 이름을 들어 거짓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의 들보와 돌들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무엇이 나오는지 보아라. 내가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나온 곳은 에바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이것은 온 땅에 있는 악의 모습이다. 나부로 된 뚜껑이 들려 올려지니 에바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천사가 말했다. 이것은 악이다. 그는 그 여자를 에바 안으로 밀어넣고 에바 입구를 납뚜껑으로 덮었다. 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자가 그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며 나왔다. 그들은 그 에바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나는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물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그가 대답했다. 시날 땅으로 가서 에바의 집을 지어주려는 것이다. 다 지어지면 에바를 거기 제자리에 놓을 것이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임합니다. 여섯 번째 환상에서는 두루마리가 펼쳐진 채 날고 있어 양면에 쓰인 글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는 죄지은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도둑질 등으로 이웃에게 해를 가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등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 구석구석을 낱낱이 살피시며 어떤 은밀한 죄도 정확히 아찾아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된 세상에서 말씀을 벗어나 살면 가장 무서운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피하려면 죄를 회개하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야 합니다. 에바 속 여인.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악을 철저히 제거하십니다. 일곱 번째 환상 속에서는 곡식의 양을 재는 에바가 등장합니다. 공정한 저울과 한결같은 추는 사회 정직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불의가 가득한 이스라엘에서는 변형된 에바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에바 안에 앉아있는 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널리 퍼진 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에바 속에 던져넣고 무거운 뚜껑으로 덮어 세상의 벌은 퍼지지 못하게 하시며 멸망이 기다리는 땅으로 에바를 옮기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제거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묵상 에세이.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위협. 예전에 미국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런데 악의 축이 사라졌는가? 사라지지 않았다. 미국의 국방력이 약해서 악의 축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악의 축의 주소를 잘못 찾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다른 사람을 쳐다볼 곳 없다. 바로 내가 문제다. 세상에 많은 악이 돌아다니지만 악의 축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악의 축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와 우리 집, 우리 사회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인가? 맞다. 하지만 죽이기 위한 위협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위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랑은 아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악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포용이 아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악을 처리하고 심판한 후에 받아주시는 포용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 악을 버리지 않고 품고 있으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우리 집을 덮쳐 들보까지 없애버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위협을 잘 받아들여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모든 악의 은밀한 유혹을 대적하라. 모든 상거래에서도 악을 멀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재훈의 돌이키면 살아난다. 한절 묵상. 하나님은 온 땅을 다니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하나하나 다 벌하시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심이 일어나는 것은 온 땅이 평안함을 볼 때가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의 징벌로 캄캄해질 것이 내다보일 때입니다. 누구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려면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심히 연약해 죄악을 일삼는 제 모습을 말씀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주님의 오르심을 찬양합니다. 기준 없이 표류하는 관습적인 신앙에서 돌이켜 오직 공정하고 한결같은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